성탄주일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온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방향 딱 정하고 보니까 작년에 했던 본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했지만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드렸습니다. 자, 헤롯이 베들레헴 영아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어요. 본문 13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그랬죠. 그들은 동방박사를 가리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동방박사들도 꿈의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실 때요, 그러면 다른 길이라 그러면은 어느 길을 말하겠느냐. 그래서 성서지리 배우신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중앙산지 족장들의 길에 있는 곳이죠. 남북으로만 대부분 뻗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헤롯한테로 가려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10km. 그러면 북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 왕의 대로 남북으로 쫙 통과 다마스커스로 가는 왕의 대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겠죠. 근데 다른 길로 갔다면 그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반대죠.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내려가면은 맨 족장들의 길 남쪽에 보면 아라드, 헤브론 밑에 아라드가 있어요. 그 아라드에서 염해 남쪽에는 아라바 지역을 쓱 지나서 요단 계곡을 슬쩍 건너가면 또 왕의 대로가 또 나옵니다. 그 왕의 대로 타고 이제 쫙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서 지리를 배우신 분들은 다른 길로 그러면 아유 몰라가 아니라 아 다른 길이라면 남쪽 길로 해서 이렇게 건너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를 다 준 다음에 쥐도새도 모르게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꿈의 계시를 받아 생명을 건졌어요. 자,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 받았다 그랬으니까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꿈을 꿨다는 건 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그날 밤 돌아간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거기서 자고 갔어요. 자, 뭐 제가 다 이제 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제 빨리 아기를 데리고 피하라. 너무 길 얘기하면 여러분 지루할 거 봐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내년에 혹시 시간 있으면 제가 다시 그러면 요셉은 어느 길로 애굽으로 갔을까? 이것도 지도를 갖고 한번 보시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서 지리의 기초를 조금 아시면 성경 본문 읽을 때 바로 머릿속에 아, 어디로 갔겠다라고 하는 게 착 바로 잡힙니다. 첫째, 피난 루트를 봅시다. 뭐 제가 이제 이건 다음에 하겠다 그랬으니까 제가 빼고요. 애굽에 딱 들어서면요.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람셋이라는 데예요. 람셋. 그 람셋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오늘날 카이로 지역에 있는 레온토폴리스. 이사야서에 나오는 장망성. 일하 헤레츠. 일하 헤레츠 장망성인데요. 원래 이름은 이게 태양성입니다. 일하 헤레스예요. 근데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 라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이사야 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태양성이 아니라 장망성이라 하라, 이르하 헤레츠라고 하라라고 해서 장망성인데 사실은 태양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기가 뭐 지명이요? 온입니다. 온.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온. 온? 구약 성경 애굽의 온? 요셉이 장가를 갔는데 누구 딸한테 장가 갔다 그랬어요? 요셉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죠. 그러면 온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집트어로 이웨누. 이웨누. 그러니까 모음은 다 빼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웬.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온 이렇게 발음해 버린 거죠. 이베노가 뭐냐? 기둥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그 지명이 기둥이 대표적인 거면 기둥들이라 그랬겠어요. 뭐예요? 신전에 기둥들이 쫙쫙 서 있으니까 그 도시는 이웨노. 신전의 도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오늘날 카이로예요. 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주전 150년에 오니아스 4세가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내려가서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웁니다. 이게 이사야 19장 예언의 성취예요. 그날에 애굽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변방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도 아기 예수 가족은 오늘날 카이로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는 아기 예수 피난 성당이 있고요.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요 콥트 기독교인이죠. 콥트. 그렇죠. 콥트가 뭐냐? 헬라어로는 이집트가 아이귀토의 아이귀토. 아이귀토를 영어 발음으로 이집트가 된 거지. 원래는 G 발음이 규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귀토스인데요. 콥트는요 아랍 사람들이 헬라화된 그곳에 와서 이 나라 뭐야 이름이 그랬더니 아이귀토스니까 뭐 콥트라고 그래서 콥트 불렀으니까 이게 아이귀토스가 콥트든 그러니까 이집트 나라는 이제 남들이 이름을 막 아이귀토스라고 불려놓고는 콥트라고 바뀌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로댕이 오뎅되고 오뎅이 덴뿌라되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자. 근데요, 이집트에서 아랍인들이 콥트어 사용을 금지했죠. 그래서 지금은 콥트 정교에서만 콥트어를 사용해요. 콥트 기독교에는 자녀가 출생하면 손등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서 신앙을 전수합니다. 1400년이 넘도록 박해를 당했어요. 아랍인들에게, 이슬람에. 신앙 지켰어요. 지금도 콥트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죠. 지금도 무슬림들이 막 수류탄 던지고 권총 쏘고 하지만 목숨 걸고 이들은 도망갈 데 없대. 왜? 손등에 십자가 문신이 있으니까 배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길밖에 없고 자식 낳으면 또 너도 신자다 그래서 딱 십자가. 네, 그렇죠. 자, 난민 생활 봅시다. 고대 세계에서 고향을 떠나 산다는 건 비정상적인 거죠. 신유목 시대라고 하는 현대에서도 세계인의 대부분은요 고향이나 고국에 살아갑니다. 설사 고향을 떠난다 해도 어릴 적 경험은 일생 동안 마음에 남아있죠. 고향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때때로 남에게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올해가 동학 120주년이었어요. 동학. 예? 동학혁명. 전봉준, 녹두장군이 참. 그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요,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서 일본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단초가 됐던 사건이죠.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동학혁명 가담자들의 명예 회복을 시켜주지만 옛날에는 동학이라는 말만 꺼내도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에 가담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평생 멀리 멀리 딴 데 가서 절대 비밀을 지키며 살았어요. 김지하 시인 아시죠? 회고록 흰 그늘의 길.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래도 그 왜곡된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갈 만한 분이니까 보실 필요 있죠. 김지하가 누군지 모르세요? 군사정권 때 오적 다섯 도둑놈들 그래요. 그 뭐 오적 시를 써갖고 그 민중항쟁에 불을 붙인 그 김지하 시인입니다. 그 김지하 시인의 회고록을 쭉 보면요, 그 조부도 동학에 가담했던 분 같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경우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경우도 어렸을 때 얘기 들었겠죠. 부모에게서. 그렇지만 비밀로 간직하며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애 낳기 전에 뭐 용 꿈 꾼 것도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하, 엄마가 너 낳을 때 용 꿈을 꾸었다. 뭐 용이 확 뭐 엄마 품으로 들어왔다. 이거 용 꿈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직접 와서 경배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했겠죠. 틈만 나면. 근데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서 사실 베들레헴 아기들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었을 걸로 생각해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선택한 이면에 베들레헴 영아들의 죽음이 심리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집단 학살이나 대형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다 그래요. 자기와 무관하게 죽은 사람들에게조차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나도 그때 죽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아마도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급생 친구들 잃은 학생들의 기억에는 아픈 상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베들레헴 영아들을 그리스도가 잊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이나 성가족의 피난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어디서 이런 자료를 얻었을까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피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가슴 속에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세요. 자신이 어렸을 적 난민 생활을 했고 성인이 되도록 참 신분을 숨기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시며 도우실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의 하나님이시죠. 신약에서는 세리와 죄인과 난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을 한 번만 떠나신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떠났죠. 애굽에서 어린 시절 좀 살만하니까, 친구가 될 만하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이제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제 나사렛 가서 사는 거예요. 제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유치원도 다녀보지 못하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선교사 아빠를 둔 운명 때문에 가서. 그래서 한국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는 ESL 코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자마자 그냥 학교에다가 넣어서 1년 동안 애들이 계속 머리 쥐어뜯고 놀리고. 아프리카 애들은 이 직모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걔들 꼬불꼬불 똘똘 말려갖고요. 그걸 안 깎으면 이 말린 더 말려서 머리를 찔러요. 그게 끝이. 그 스프링크처럼 이렇게 탁 찌르니까 직모를 확 잡아당겨서 막 뽑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항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은 집에 오던 1년쯤 돼. 애들이 나보고 에뛰수르 에뛰수르 그런데 에뛰수르가 뭐야? 에뛰수르 뭡니까? 너 벙어리냐? 에뛰수르. 예. 그래서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막 이제 흑인 애들 청소년 때도요. 백인보다 흑인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친근감 느끼는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니까 또 이제 백인들이 또 머저리티인 사회잖아요. 물론 거기서 한국말을 잘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어 SAT 한국어 시험 만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건너온 애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유치원도 안 나오는데 한국말을 잘하죠. 제가 한 번씩 이제 우스개를 말을 해요. 아무도 너희들을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나라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너희들처럼 이렇게 코리안에서 아프리카노로 살다가 아메리카노로 사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을 100%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해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라. You are Coffee American. 그랬어요. 코리아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 자라서 아메리칸 됐으니까 You are Coffee American. You are unique. Coffee American은 세상에 없는 거야. 너희들밖에 없는 거야. 예, Coffee American은 Coffee American의 정체성이 있어.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커플 아메리칸만이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나사렛으로 갔는데요.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과 연결해 보면요.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한 곳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주민들 다 합쳐봐야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정혼한 처녀가 약혼을 안 했다 해도 문제가 되는데 엄연히 남편이 법적으로 있는데 결혼은 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는 또 정혼한 그 남자 아기가 아니래. 예? 네? 그러다가 어느 날 휙 떠나서 이제는 딴 데 갔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애를 낳아갖고 척 돌아온 거예요. 소년 예수가 자라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나 자신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걸 느꼈을 법합니다.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는요.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받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에게서 거절받을 때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거절당하고 정서적으로 뿌리가 잘리는 경험이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 범위는요. 고향 마을 크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하는 말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고향을 떠나신 분들은.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귀어야 하는 사람도 고향이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면서 거의 뭐 반평생 내지 한평생 살아가는 분들은요. 사고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그 지역에 딱 묶여 있어. 반대로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나 사귀는 사람을 누가 결정해요? 타향이 결정하는 거예요. 타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중하고 민첩하게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겸손히 배우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머조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가 되어볼 필요가 있고 타지인이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에 비친 세상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도 있어요.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당시 사회의 기존 질서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만인 보편의 진리를 선포하신 배경에 어릴 적 경험이 있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나사렛에서만 통하는 상식, 예루살렘에서만 통하는 위계 질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통하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보편적 진리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비밀을 간직한 이민자 가족의 장남, 고향으로 재이주해온 갈릴리 사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성장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품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난민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주변의 난민들을 돕기 원하시죠.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 행사가 있고 그리고 오병이어도 그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줄 때 그것이 기적의 떡으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의 시선을 주변 사람에게 돌릴 때 비로소 나눔이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힘든데. 하지만 힘들지 않을 때 남을 도우려고 하면 도울 데가 없어요. 힘들지만 돕는 거죠. 도움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내 짐도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죠. 벌써 이제 몇백만이 넘었군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는 그 이민자 중에 극히 일부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할 때 우리는 전체를 일반화해서 그들을 다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 외국인, 난민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손을 내밀고 얼마나 그들을 도우려고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 성탄절에 난민 예수님을 우리 생각할 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감상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난민이 되신 예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난민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 성탄절이 지나서 다음 성탄절 맞을 때까지 우리에게 1년이란 기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난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난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거절 당하게 하시고 배척받게 하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존 질서에 얽매인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만민 보편의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음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내가 선택한 곳에서 살지 못하고 또는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난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